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인민정권 외무상으로 임명된 사무엘 몬카다에게 2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최근 날로 노골화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과 주종 세력들의 내정 간섭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볼리바르 혁명을 수호하고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전 대통령의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반제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강화 발전되어 온 조선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에 맞게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호상 지지와 협조를 계속 밀접히 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은 그의 새 직무 수행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했습니다.